신앙생활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구원이 없는 사람은 예배도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더라도 무의미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그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고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았다 그걸로 안심하는 것은 응애하고 태어났다 그리고 아기 핏덩이로 있으면서 안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엄마를 알아가고 아빠를 알아가고 엄마 아빠가 쓰는 말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가는 깊은 관계로 확장되는 것이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과정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인식하면서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과도 그냥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동일한 예수의 신부들로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안에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 관계를 얼마나 깊게 유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의미 있는 것의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얼마나 개개인적으로 깊으냐에 따라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깊은 은혜와 깊은 의미가 개개인에게 주어지느냐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교감되어질 때 관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교감하느냐, 얼마나 인식하고 마음으로 반응하느냐, 얼마나 진심이고 전심이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각자에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서로 있는 우리 지체들끼리도 관계의 깊이, 교감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서로 하는 아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짧은 만남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지만은 그 안에 진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으며 평소 때 얼마나 깊은 관계와 교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는 모든 행위들 가운데 의미가 깊어지고 또 차이가 날게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에게 관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진행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마음, 진심,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분과 교감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깊이가 의미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나바다 예배 끝나자마자 곧바로 진행되어지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아나바다 그야말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것들을 함께 모아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겨나는 재정이나 여유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재정을 흘려줘서 플로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어지는 것을 또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지역이나 사람에게로 그 재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그 시간을 통해서 섬길 때 그 섬기는 시간이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배이죠. 아나바다의 시간도 예배의 시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이걸 가능하면 짧게 잘라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43절 저 끝까지 다 읽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에 자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거를 큰 뭉뚱거리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면서 이해를 시켜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22절까지만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1절 먼저 시작하고 교독하고 22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다같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자에게 손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후에 23절부터 43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고 경배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러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얘기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예배에서 이슈로 하고 있는 게 뭐죠?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죠. 맞죠? 네. 그래서 그 왜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가? 오늘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아,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다윗은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자기 다윗 성에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가장 중심에다가 그리고 그 하나님 궤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악기 있는 자들 악기를 만드는 자들부터 그것을 출입하는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문을 관리하는 문지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두고서 날마다 주야로 항상 늘 그 앞에서 행하게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다 알고 있죠. 11월이 시작되어지면은 우리가 1년 동안 또 잊고 살았던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죠.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인식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도 또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나한테 은혜를 주었던 사람들 감사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 주일 요 11월 달에 감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마치 하나의 어떤 순서가 끝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추수감사 주일을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제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디서 제가 말씀을 나눴었는지 그게 금요 예배 때인지 아니 주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 감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도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지속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집에 가시면은 A4 용지에다가 감사할 내용들 조건들을 쭉 한번 다 써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의 조건에 더 플러스 되어지는 감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오늘 또 나는 지금 하나님께 또 다른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감사 얘기니까 그냥 본론으로 쭉 들어가면은 오늘 성경의 내용이 감사 얘기이기도 하지만 예배 얘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사가 한 부분 희석되어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처음에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 생각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서 예화를 하나 들게요. 그래서 우리 일본에도 지체들이 보고 있으니까 일본의 2차 대전이 막 끝났을 때 그 해군 장교로 있던 분 기이치라고 하는 장교분이 계셨는데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본국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돌아와서 본국의 상황을 보니까 일본이 그때 뭐 전쟁에 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으면서 나라가 와 보니까 막 완전히 폐허가 다 돼 있죠. 마치 우리나라 6.25 사변 직후 막 전쟁이 끝났을 때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돼 있었던 것하고 아마 같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고 온 군인이 와서 보니까 나라가 다 폐허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 전쟁에 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국민들이 전쟁하고 온 군인들 더군다나 장교를 보면서 시선이 곱지가 않은 거예요.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전쟁에 졌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지적하고 그러니까 나라에 전쟁하다 힘든 것도 있고 돌아왔는데 나라는 엉망되어 있는 것 때문에도 마음이 어려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자신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너희 때문에 전쟁에 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들을 때 이분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드러눕게 되어져서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얼굴만 돌아가고 얼굴 밑에서부터 온 몸이 식물인간처럼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마비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눈 껌뻑거리고 말하고 숨 쉴 수 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것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으로 오는 문제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의사에게 갔어요. 후치다라고 하는 그 의사였었다고 하는데 그 의사에게 갔더니 그 의사가 신앙인이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이제 예화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의사가 정말로 치료되고 싶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 정말 원합니다. 제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까지 청년은 이제 어른 됐다고 치고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따라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루에 만 번씩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만 번 가능할까요? 가능하겠니 우주야? 하루에 만 번 감사합니다. 하루에 만 번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차피 할 것도 없잖아. 여기만 살아있고 꼼짝 못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찾아오는 사람에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만 계속 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아팠던 거, 상처받았던 거, 힘든 거, 전쟁하면서 받았던 아픈 상처부터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 병이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러지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사람들이 나 찾아와가지고선 병문안도 오고 이런 사람들이 고맙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당연하지. 늘 당연하지. 오면 오나 보다. 이랬었는데 감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가지고선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입으로 앵무새처럼 감사합니다를 만 번을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사람들이 내게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고마운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선 어느 날인데 막내 아이가 밖에 보니까 감이 열렸는데 감에 홍시가 되게 맛있게 익었더래요. 그래서 그 홍시를 따가지고 아빠를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빠한테 가서 아빠 이 홍시가 너무 맛있게 생겨서 아빠 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이거 드셔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쭉 내밀었어. 그래서 이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만은 시간이 가가지고선 결국은 치료가 되었다라는 예화의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감사에 대해서 기계적이고 추상적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 절대만 되면 제가 강조하지만은 감사의 지수가 행복의 지수를 결정합니다. 내가 얼만큼 감사하느냐가 내가 얼만큼 행복하냐예요. 신앙생활에 세 가지 꼭지점이 있어. 삼각 꼭지점이 있다고 그러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죠.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뭘 믿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래서 말씀이 첫 번째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이것을 말씀과 기도를 뭘 해야 돼요?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믿어야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믿음인데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바로메타가 무엇인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목사님 저 정말 믿어요. 목사님 진짜 믿고 따라갈게요. 다 그거 귀로 말로 하는 얘기들인데 그 믿음이 믿어요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제가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에 제가 이 기도를 정말 응답될 걸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배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가 배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되는가 아닌가는 감사로 결정된대요. 믿음은 뭐예요? 결과가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게 진짜 믿어지고 믿음이라 한다면 결과 자체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를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기도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기도의 결과가 되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행동을 유발할 때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정말 그 기도를 믿는다? 그러면 일단은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결과를 내가 쥐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은 습관적으로 만 번을 감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감사가 감사다워지기 시작하니까 내 몸에도 변화가 오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환경에도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유익이죠. 감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감사의 유익만 얘기하자면은 계속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진도가 많아서 제가 서론에 시작하면서 감사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을 실제로 결정하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느낌의 수치를 감사가 결정한다. 결국은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낸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감사를 선택하는 복된 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믿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내 생각이 여기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여기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해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일반 세상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할 거예요? 감사할 일이 누가 더 많을까요? 즉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 더 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삶의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돈 벌고 내가 내 건강 관리하고 내가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내가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감사할 게 없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가 챙겨서 건강한 건데 돈도 내가 열심히 해서 벌어서 돈을 벌었는데 감사할 게 없죠. 감사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다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움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되어진 모든 결과가 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더 감사할 거리가 많겠죠.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뒤섞여져 있는 이상한 가치관이 신앙관이 형성되어 있어서 구원은 받았고 나중에 천국 갈 때 감사하고 나는 구원 받았고 그 다음에는 내 열심으로 산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 똑같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해도 내가 한 거고 근데 실패하면은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요. 그 실패를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건 없죠.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일은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어려워져서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막 섞여서 가니까 감사할 일은 점점 없어지죠. 감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 많이 할수록 복된 것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에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에 감사가 많아지면은 기쁨도 얼굴 표정도 반응도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기특하게 저 스스로에게 생각하는 거,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나갈 때 제가 인사의 내용이 뭐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 고맙다. 어린 친구들한테 그러죠? 그거 제 진심이거든요. 저 혼자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시간들이 모든 하나님께와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인데 이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함께 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예배가 깊어질수록 그런 예배를 같이 드리는 여러분들께 감사함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구에서 늘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분들 숫자만큼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행복해.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은요, 지금 역대상 16장이잖아요, 그렇죠? 역대상 10장으로 가면은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사울 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 그랬지? 우주야? 지난주에 얘기했었지? 사울 왕, 그렇지? 그 다윗은 두 번째 왕이라고 그랬지?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죽었어. 어디서? 역대상 10장에서. 알겠지? 예. 길보아 산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져서 죽어요. 화살에 맞아가지고선 부상을 당했는데, 내가 적의 칼에 죽을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랬더니 제가 어찌 감히 왕의 몸에다가 칼을 찔러댈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사,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병사의 칼에 엎어져가지고선 죽었더라. 그날 그 전투에서 아들 셋과 온 집안이, 사울의 집안이 다 죽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의 끝에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었더라.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장에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었는데 사울이 죽으면서 이스라엘까지 다 해가지고 통틀어서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왕국이 다윗의 왕국으로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랬더니 왕국이 시작되어지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다윗 편으로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편에 있었던 사람들조차,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죠, 사울이 있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조차도 다 다윗을 돕겠다고 다윗에게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은 물론이거냐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룹들의 지파들까지도 다윗에게로 다 붙어서 통일왕국이 형성되어졌어요. 다윗의 힘이 강성해지기 시작했죠. 다윗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군대와 군사들을, 군사력을 강하게 세워놓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13장에 가가지고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게 되어지면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은 다윗 성을 지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장막전을. 그런데 장막만 있으면 뭐해? 교회만 있으면 뭐해? 건물이 아무리 좋은 뭐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막은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궤를 예전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계속 지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법궤를 짊어지고선 나가서 싸워다가 져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죽었을까요? 사울에게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법궤가 우상 같은 것이었어요. 마치 귀신이 나면 자기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그리고선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이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십자가의 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공로를 알고 믿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뭐가 되는 줄 알고 십자가 십자가예요. 똑같은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승리하는 줄 알아. 그리고서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십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걸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스렸더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더라. 근데 지게 되니까 마치 우상 들고서 가서 하는 것처럼 법궤를 짊어지고 갔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에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셔가지고 난리가 나게 되어지죠. 그 병이 걸리고 독종이 걸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 궤를 갖다가 기랴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옮겨놓는 일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법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법궤를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지니까 다윗이 제일 먼저 군사력이 세워진과 동시에 제일 먼저 그 머릿속에 뭘 생각했냐면 법궤를 원래 있는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갖다 놔야 되겠다. 성전 중심에다가 자기가 거하고 있는 처소 다윗 왕궁이 있는 바로 거기에다가 법궤를 갖다 놔야겠다. 즉 법궤가 아니라 법궤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그래서 13장에 가면은 역대상 13장에 가면은 다윗이 이야기를 해가지고선 사람들이 가서 기랴앗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거의 13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돼? 7절 말씀에 자 3절말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고 오자. 근데 사울 왕 때는 어떻게 돼요? 법궤 앞에서 즉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울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왕궁에다가 법궤를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왕궁에 두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해 드리면서 그래서 그걸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법궤가 오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힘을 다해서 뛰고 즐거워하고 놀고 이게 뭐예요? 예배죠.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가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법궤가 움직이고 넘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나름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넘어지지 않게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즉사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게 웃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웃사가 죽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너무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우리 쪽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어떻게만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으로 이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왕궁에 내가 숨쉬는 그 자리에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분께 질문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다윗의 간절한 목마름과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3개월 동안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법궤를 가져놓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복을 주셔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윗이 아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머물렀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자신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을 이쪽으로 모셔오도록 하기 위해서 3개월 기다렸다가 그런 사인이 딱 보여지게 되니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4장에서 1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겨놓고선 그리고 우사하고 둘이서 그걸 끌게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로 움직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이미 정해놓았어요. 반드시 수레 같은 데 얹으면 안 되고 제사장들이 자기 어깨에 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선 힘이 들더라도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두는 것은 내 안에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짊어지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걸 짊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것만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거든요. 레위 지파를 다 소집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인 사람을 앞에다가 두고 그 형제를 두고 그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 모두에게 해가지고 군대는요 군대 600명 군대 400명 그 다음에 장군 대장군 3명 중장군 3명 그래서 군대를 준비해 놓아가서 군대가 안정되어지게끔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난 다음에 영적인 것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강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기둥을 강력하게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궤를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놓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내 옆에 두고서 나와 항상 호흡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곳에서 24시간 365일 예배가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둥을 세우기 원했던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봐.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묻고 듣고 행하고 세 가지. 묻고 듣고 행하고 이게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뭐 내용이 나오면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두 번이나 싸우는 일들이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군대가 자기에게 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저들을 칠까요? 하나님 저들을 저한테 붙인 게 맞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답을 주시니까 올라가서 쳐서 이기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훈련을 먼저 시켰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서는 이 레위 지파들에게 다윗이 뭘 요구하냐면 너희 몸을 정결케 해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와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너희의 몸을 정결케 해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준비시키는데 준비시키는 사람 가운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기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제시한 대로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의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오늘 16장 바로 직전에 2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제 들어오죠. 드디어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랬어요. 이거 유명한 사건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안 되고 우여곡절이 있다가 그게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다고 그랬잖아요. 춤을 추었는데 바지가 흘러내려가가지고선 아마 다 이 속옷이 다 보였던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사울왕이 자기 딸을 다윗한테 줬잖아요. 골리앗을 잡으면 사람을 그 자기 딸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줬잖아요. 미갈을. 그런데 그 미갈이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이 되는 거죠. 부인이 왕궁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신랑이 왕인데 채통없이 밖에서 그 법궤가 들어온다고 춤을 추고 그러다 바지가랑이가 내려가가지고 세상 말로 쪽팔리게 백성들 앞에서 왕이 채신머리 없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반응했던 미갈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모든 악기와 자기의 몸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온 악기로 큰 소리를 내고 힘을 다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악기 팀들 네? 거기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온 몸으로 찬양하고 이게 지금 예배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뭐예요? 예배의 첫 번째는 무엇으로 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는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 악기팀들은 악기를 힘있게 연주하고 크게 연주해서 하나님께 들리도록 하고 그리고 왕은 자기 몸을 다해서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것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름이 이제 한 2시간 갈 것 같으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뭉뚱그려서 간다고.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 자, 16장의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 법궤가 왔는데 어디다 두었대요? 다윗의 장막 정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과 그 제사드리는 사람들이나 레위인들에게 궤 앞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궤 앞에서. 궤 앞에서 섬길지어다. 궤 앞에서 찬양하고 궤 앞에서 궤 앞에서. 무슨 말이죠? 그분을 내 앞에 계시다라는 면전의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계시다. 예배는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분의 면전에서 내가 언제나 그분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면전 의식. 그게 예배의 핵심 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그분이 계시다. 나와 1대1로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이거 궤가 정중앙에 서게 하고 난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대요. 다 제사죠. 구약의 제사. 번제는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특징은 뭐예요? 속죄를,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을 내가 불타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내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불타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속죄의 개념과 헌신의 개념과 그렇게 해서 내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개념이 번제 안에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고서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시작되어지고 교통이 시작되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분과 화목해 되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한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인지 지금 이거를 설교가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과정을 통과하는지 속죄하는 것과 자신을 그래서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통하는 것 이걸로 먼저 시작한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되어졌을 때 뭐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다윗이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해결되어지면은 다른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만 하고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뭘 나눠줘요? 떡 한 덩어리하고 야자 열매와 건포도 열매로 만든 과자들을, 과자 두 개하고 떡 덩어리 하나씩을 다 나눠요. 우리 추수감사 드릴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다 나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거 하고, 여기 지금 내용이 남에게 베푸는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4절까지 하고선 3절까지 하고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그렇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레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절까지가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다시 감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왜 감사하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윗이 자기의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쫙 얘기를 하는 게 이 뒷얘기들이에요. 다 어디까지? 36절까지가 다 그 내용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높여야 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찬양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7절에 뭐라고 돼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감사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들을 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때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감사하는데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알리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리래요.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있을 때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면서 행하신 일들이 있죠.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구원에 대해서 알리고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릴지어다, 전할지어다.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감사는 내게 구원 주신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기적과 이사로 행하셔서 내 삶을 도와주신 것,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자랑하래요.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될 거래요? 마음이 즐거울 거래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시기 원하십니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얼굴을 구하면은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제일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하라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래요. 그분의 언약, 그분이 행하신 건 어떤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 내게 행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분의 언약은 뭐예요?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미래에, 내 영혼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있으십니까?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믿어서 나에게 주신 보장의 약속인 것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을 내 것으로 취하기 시작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사람 수가 적고 보잘것없고 그 땅에 계기돼서 민족에서 저민족으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 유랑하는 그런 허접한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이렇게 바꿔놔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천국이 되겠죠. 그 하나님을,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니들이 그렇게 허접하기 때문에 너희를 때리려고 하고 너희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나라들과 왕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단이 그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나 요새 고통하는 일밖에 없는데요. 신앙생활은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 주니까 또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게. 신앙생활은 그러니까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우리가 7, 80년 산다고 너무 그 순간순간에 민감하고 순간순간에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좁은 눈을 가지고 아주 짧은 구간만 보면서 아 이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속상한 일만 보지만은 좀 더 그것을 넓게 봐서 과거에 이 일이 있기 이전에 과거에 내 삶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언약으로 나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하신 분이고 인자한 분이심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셨는지 거시적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걸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22절까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23절부터 또다시 하나님 날마다 그의 구원을 선포해라. 만민 중에 선포해라. 극진히 찬양해라. 하나님을 극진히 찬양해라. 극진히 찬양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네. 저도 극진히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극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극진히. 그리고 모든 신보다 최고로 더 그분을 경외할지라. 왜냐하면 그분이 온 천지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에게 처소에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재물을 들고 그 앞에 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의 결론으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지었고 온 인류 역사를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이제 이 뒷부분의 얘기예요.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 그분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자, 보셔요. 이 세 가지만 믿으면 돼요.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러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래?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잊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다윗이 오늘 자신이 감사하고 자신이 모든 레위인들과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예배가 365일 계속해서 주야로 계속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감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다윗의 감사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감사거리를 찾고 있습니까? 다윗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할 거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년 4개월 동안에 블레셋 가운데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댕기다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가드에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그래서 살아남고 1년 4개월을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었어요. 광야에서. 기억하시죠? 감사할 게 뭐가 있어 거기서. 요번에도 하나님 내가 당신 사랑해요. 당신 내 옆에 모시고 당신과 더불어 살기 원해.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그랬는데 오다가 사람 죽고 3개월 동안에 난리 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서 내 옆에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세수레에다가 이렇게 다 했으면 됐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죽여서까지 하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상황들이 중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고 괴가 들어오니까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접어두고 펄펄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다윗을 뛰게 만들고 다윗을 감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아서 여기 있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게 맞다면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선택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알림을 어떻게 자랑하고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진심과 전심을 다해서 최고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 주간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놓쳤던 것, 감사할 제목들,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과 더불어서 감사를 같이 연결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